눈동자 그 눈동자 가슴에 내 가슴에 남아 외롭게 외롭게 울려만 주네. 안개 안개 자욱한 그날 밤거리 다시 돌아올란 기약 없는 이별에 뜨거운 이 숨에 찬란 고독이 밀리는 밤이 오면 가슴 속에 그리운 눈동자 아하.